자신이 친동생을 일순간에 물귀신으로 만든 김정일. 그러나 그도 어린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심적 충격을 달래주고 감싸줄 사람은 분명 어머니라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이듬해 어머니조차 세상을 떠나자 김정일의 성격은 더욱 비뚤어지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독한 동포 여러분,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같은 단어를 두고도 뜻이 각기 다른 남과 북의 영어 사용법을 알아보는 남과 북 이심전심 시간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남과 북에서 각각 다른 뜻으로 쓰이는 말들을 알아보는 남과 북 이심전심 시간입니다. 그럼 먼저 대화를 들어볼까요? 기혁아, 내 집에 있는 어묵 좀 가져다 줄까? 할머니가 부산에서 사오셨는데 정말 맛있어. 어묵? 그게 뭐야? 남조선에서 어묵이라고 부르는 음식은 일본에서 유래된 음식으로, 생선의 살을 으깨서 소금 등을 넣고 반죽하여 익혀서 응고시킨 음식을 말합니다. 북조선에서 고깃떡이라고 부르는 음식과 같은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뎅이라는 말로 부르고 있긴 하지만 오뎅이란 말은 어묵이 아닌 꽃이나 꽃이 안주를 가리키는 일본 말이라고 하네요. 기혁아, 집에 있는 어묵 좀 가져다 줄까? 할머니가 부산에서 사오신 게 있는데 정말 맛있어. 그래? 나야 치면 좋지. 나 거기 떡부지 좋아하걸랑. 남과 북이 다 함께 더불어 사는 그날까지 남과 북 이심전심이었습니다. 최근 북조선 정세는 후계자 문제와 화폐 개혁에 따른 시장의 변화 등으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강철한 부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북한민주화위원회입니다. 저는 북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강철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김정일의 건강 문제와 그와 함께 불거질 그 한반도의 국변 사태에 대해서 북한 동포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그 미국의 동아시아 차관보인 이제 캠벨 차관보가 김정일의 개인 건강이 길어야 보통 3년, 길어야 5년까지밖에 버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정보를 입수했다. 그래서 김정일의 건강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정일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은 한반도의 국변 사태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김정일의 나이가 이제 60대 말, 이제 70대에 가까우면서 사실 이제 후계 구도가 지금 상당히 늦은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김정일의 아들 중에 누군가가 김정일의 대를 이어서 하든지, 아니면 중국식으로 집단 지도 체제 하에서 어떤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든지 결단을 내야 하지만,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는 김정일 자신이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김정일이 그 지나친 권력 욕구가 그 아들이든 누구한테도 자신의 권력을 넘겨주기 싫어하는 지나친 권력에 대한 집착이 그런 결과를 이제 빚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간 문제이긴 하지만 김정일도 신이 아닌 이상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저도 북한에 있었지만 김일성과 김정일은 신으로 생각을 했고, 제가 어린 시절에는 김일성이 그 오줌도 안 싸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92년도 한국에 온 이후에 남한 TV를 보다가 94년도 7월에 김일성이 사망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때 이제 굉장한 충격을 받았죠. 저는 이제 김일성이 평생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갑자기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이제 크게 변화할 것이다, 특히 이제 후계 구도로 가지 못하고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은 이제 사실상 껍데기만 남아있고 모든 권력은 이제 아들 김정일이 다 가져간 것으로 이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이 죽는다고 해도 북한 체제가 이제 붕괴되리라고는 이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개혁개방 거부로 인한 북한의 경제가 이제 망가지면서 소위 그 300만이 아사하는 이제 참극이 빚어졌고 또 북한의 모든 공장 기업소가 가동 중단되는 최악의 상태에 이르면서 김정일이 권력이 공고했지만 이 경제적인 모든 어떤 그 생산 활동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체제가 이제 거덜날 수밖에 없는 그런 파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군수공업 부분에 있는 군수공장 노동자들까지도 굶어서 무리로 쓰러져가는 그런 참상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김정일은 다행스럽게도 남한의 어떤 그 햇볕 정책을 이용해서 막대한 식량과 물자를 이제 그 수요를 함으로 인해서 체제를 지금까지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건강하다고 착각을 이제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계자 문제를 누구답게 생각을 했어요. 2012년에 강성대국을 열겠다. 그러니까 마치 2012년이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선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2012년이 가지는 우위가 무엇이냐. 이제 2012년은 대한민국의 대선이 있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미국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또 중국의 이제 후진타오 시대를 넘어 이제 시진핑 시대로 넘어가는 국변 사태에 와 있죠. 또 중요한 것은 한미 연합사가 해체되고 전작권이 한국 군대로 넘어오면서 미군과 국군이 분리되는 해가 바로 2012년의 7월 달입니다. 그래서 김정일은 후계 구도의 완성과 함께 남한에서 미군이 철수할 경우에 무력 통일도 가능하다는 어떤 그 미래를 내다본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에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후계구도가 모든 언론이나 또 대내적으로 공식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왔지만 지금 북한의 후계구도가 뭔가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장남인 김정남인은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마카오에서 지금 주정뱅이처럼 떠돌고 있고 또 둘째인 김정철은 어떤 그 신체상의 문제 때문에 후계자로 이제 거론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삼남이 이제 계승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김정운이라고 하는데 그의 나이가 그를 목격했던 일본인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 씨에 따르면 2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북한이 뭐 김정일 마음대로 하는 나라라고 하지만 20대 중반의 어린 청년에게 그 나라를 맡긴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또 많은 북한의 엘리트들이나 간부들이 젊은 아이에게 권력을 넘겨서 복종한다는 것은 좀 이치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오래 살면서 그 아들의 권력 승계를 지켜보는 것이 아마 이제 후계 구도의 그 안전성을 이제 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갑자기 지금 후계 구도에 관한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김정일의 건강 문제가 생각보다 심상치 않다. 만약 내일 당장 김정일이 죽고 난다면 김정일의 후계 구도는 김정일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북한 인민들은 전 세계 공산주의 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아버지, 아들, 손자가 해먹는 아주 봉건주의의 극치를 볼 수 있는 이런 그 폐륜 국가의 탄생을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북한 동포들과 우리 모든 한반도의 우리 국민들이 김정일 정권의 이 3대 세습을 용인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김정일의 세습을 막지 않는다면 우리 민족은 전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모욕적인 일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공산당 지도부도 김정일의 세습은 환영할 리가 없습니다. 줄기차게 중국 지도부는 개혁개방을 요구하면서 세습 왕조가 아닌 집단지도체제 하에서의 권력 이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도 모택동이 권력을 넘겼습니다. 또 개혁개방을 주도했던 둥세평도 자신의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권력을 넘겼습니다. 정상적인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아버지가 하고 아들이 해먹는 이런 봉건주의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아버지 아들이 아닌 그야말로 공산당의 후계 구도를 명확하게 선출을 해서 전인대에서 선출에 따라서 공개적으로 후계자를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김정일 정권과 함께 그를 둘러싸고 있는 권력 집단의 운명도 결국은 김정일과 그 후계 구도와 함께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일과 함께 무덤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개혁개방의 주체가 돼서 그동안 지운죄를 씻고 북한 동포들에게 하재하면서 기득권도 누리면서 북한을 변화시키는 주도 세력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 망국적인 그 봉건 세습 복제에 빌붙어서 종말의 길을 갈 것이냐는 노동당 간부들과 그 측근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김정일의 3대 세습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김정일과 운명을 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이 김정일의 3대 세습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북한 동포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북녘당의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와 희망의 소리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남조선 대학생 김시현 씨가 출연하는 여대생의 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비행기를 볼 수 있다. 근처에 김포공항이 있기 때문에 공항에서 이륙하고 착륙하는 비행기들이 지나다니는 것이다. 일상을 보내며 가끔 하늘을 볼 때 마주치게 되는 비행기들의 모습. 구름 사이를 가르며 혹은 노을이 짙은 주황색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면 늘 생각에 잠기게 된다. 저 비행기는 어디서 날아왔을까? 또 어디로 날아가는 걸까? 저 비행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연들을 안고 어디로 가고 있을까 하고 말이다. 물론 늘 마지막 결론은 나도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끝난다. 아직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비행기를 타본 것은 5번 정도 되는 것 같다. 처음 탄 비행기는 제주도에서 부산으로 가는 비행기였다. 처음이라 기대에 들떠 있었는데 국내선이라서 비행기가 너무 작은 데다가 비행거리도 너무 짧아서 붕 뜨는 것 같더니만 바로 내려가는 터에 약간 실망스러웠던 기억이 난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작년 여름 친구들과 중국 여행을 다녀왔을 때였다. 인천공항에서 장춘으로 가는 비행기였는데 옛날 비행기여서 그리 썩 시설이 좋진 않았다. 그래도 국제선이니까 구름이 걸려있는 푸른 하늘을 볼 수 있겠다 싶었는데 하필 지정된 좌석이 엔진 옆이었다. 하얀 벽에 가려서 하늘은 보이지 않았고 앞좌석의 하늘을 힐끔힐끔 훔쳐보는데 만족해야 했다. 2시간쯤에 비행이 끝나자 비행기는 서서히 땅에 가까이 가기 시작했다. 비가 오고 있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서울과 딴 세상이었다. 가장 가까운 나라, 생김새도 비슷한 중국에 왔는데도 이렇게 느낌이 다르다니. 세상은 역시 넓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서양이나 아프리카 쪽으로 가면 얼마나 더 신기하고 재밌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의 비행은 작년 겨울 일본으로의 여행이었다. 우선은 깔끔하고 세련된 일본 비행기가 마음에 들었다. 역시 짧은 시간 동안의 비행이긴 했지만 화면으로 보이는 비행기 아래의 풍경을 보면서 바다 위를 날고 있다는 사실에 흥분했었던 기억이 난다. 그렇게 한두 번 해외를 다녀와 보니 이제 해외에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동시에 더 많은 나라에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됐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보고 느끼고 옳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나를 더 넓히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지구본으로 보면 작고 작은 땅 한반도에 그것도 그 반쪽뿐인 이 작은 나라에서만 지내기엔 세상은 너무나 넓고 사람도 다양하고 재미있는 것도 많은 것이다. 물론 문제는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지만 말이다. 몇 번의 여행 이후 나는 늘 여행을 꿈꾸게 됐다. 아, 일주일만 나갔다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젖는 것이다. 늘 반복되는 일상을 벗어난다는 그 일탈의 짜릿함.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가방과 카메라 하나만 둘러매고 새로운 곳, 새로운 사람들 사이를 누비는 느낌. 생각만 해도 날아갈 것 같다. 안 되겠다. 조만간 또 새로운 여행을 계획해봐야겠다. 이번엔 좀 더 새로움을 느낄 수 있는 먼 서양의 나라였으면 좋겠다. 사실 중국과 일본은 사람들 생김새가 비슷해서 말소리만 들리지 않으면 외국에 왔다는 느낌이 덜 들었기 때문이다. 될 수 있으면 아는 친구들이 있는 나라를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여름과 겨울만 피하면 비행기표는 싸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늘 그랬듯 시간과 마음이다. 큰맘 먹고 시간을 뚝 떼어서 뒤돌아보지 않고 떠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아, 갑자기 또 비행기가 보고 싶다. 이제라도 골목에 나가서 하늘을 나르며 나는 비행기라도 보면서 이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 와야겠다. 인간 사회의 따뜻한 정을 담은 낭독과 함께 삶을 뒤돌아보는 글하나 심하나 시간입니다. 글하나 심하나 마음의 쉼터 글하나 심하나 시간입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제인 애덤스는 척추에 병이 생겼습니다. 의사의 권고로 휴양차 유럽을 여행하다가 런던의 빈민가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풍족한 삶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그녀는 봉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미국으로 돌아와 빈민들을 위한 타가소, 가출 소녀들을 위한 숙소를 만들었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당시 미국에 200만 명에 달하는 아동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악관 아동회의를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1931년 71세가 되던 해에 그녀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 관한 기사를 접하면 누구든지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이 내 손과 발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는 나의 만족을 위한 염려일 뿐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노력과 땀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과 땀이 존경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 그러나 쉬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분은 남조선의 대표적 문필가인 저갑재 선생입니다. 저갑재 선생은 남조선 종치잡지 월간조선의 편집장, 사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북조선의 민주화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발전에 기여하는 더서출판 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독재자인 까닭에 김정일을 미워한다는 사람, 김정일을 중화하는 만큼 무권리한 북녘동포들을 사랑한다는 저갑재 선생의 통일담론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탈북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여기 한국에 오시면은 김정일, 김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직도 겁을 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와서도 김일성 주석이라고 그러고 김정일에 대해서 꼭 위원장을 붙이고 하는 이런 경우를 많은데 아마 그 이유는 그동안에 하도 세뇌 교육을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김일성, 김정일을 비판하려는 마음 자체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종교적인 집단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기독교를 열심히 믿다가 교회를 안 나가게 되어도 예수님 하나님을 욕하지는 않습니다. 이 종교적으로 머리에 어떤 지식이 확실하게 박혀버리면 그것은 평생 동안 고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동포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불행의 책임은 김일성, 김정일 두 사람한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판의식이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하고만 있고 이렇게 굶주리면서도 식량 달라는 소리를, 데모를, 시위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비판의식을 심을 것이냐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저희가 노력하는 것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김일성, 김정일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방송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일이가 여러분들을 굶기면서 혼자서 그리고 측근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한자 뜻은 인민이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수령이 주인이 되는 사회가 아닌 것입니다. 인민이,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입니다. 그러면 지도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지도자는 국민이 뽑는 것입니다. 그리고 뽑힌 지도자는 의무가 생깁니다. 자기를 뽑아준 국민들을, 인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리고 먹고 살도록 해주고, 그리고 자유를 줘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반드시 자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의무입니다. 지도자가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국민들이 유권자 투표를 제대로 하면은 투표를 통해서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공산사회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으로 선거를 통해서 김정일을 바꿀 수 있습니까? 북한 노동당이 전당대회를 열어서 김정일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저항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독재에 대해서 저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적혀있든 적혀있지 않든 그것은 인간이 가지는 고유한 권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국민저항권이라고 합니다. 뭐 인민저항권이란 말도 되겠죠. 그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 손으로 김정일을 타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아마 인민혁명에 해당될 것입니다. 왜냐? 김정일이가 여러분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김정일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다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2000년 6월 13일에서 15일 사이에 평양에서 소위 남북 순회회담,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을 따라서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김정일로부터 진수성찬을 대접받았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 나온 음식이 뭐냐? 첫째, 상어 지느러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상어 지느러미 잡숴보신 분이 있습니까? 한국에서도 매우 비쌉니다. 북한에서는 구할 수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1인당 한 3만원, 5만원 합니다. 달러로 환산을 하면은 30달러, 50달러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김정일이가 남한 손님들한테 놓은 상어 지느러미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야자수 열매, 코코넛이라고 합니다만은 야자수 열매를 자르고 속을 파낸 다음에 그 속에다가 상어 지느러미를 국처럼 만들어서 넣어서 넣은 것, 이것을 대접을 했습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김정일이가 곰 발바닥 요리를 내어놓았습니다. 북한에서 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거기 나온 곰 발바닥 요리를 다 만들려면 아마 곰이 수십 마리 죽었을 것입니다. 그 곰 발바닥 요리를 먹고 온 남한 사람들이 자랑을 했습니다. 그동안 정보 판단을 해보니까 김정일이가 곰 발바닥 요리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보고를 받았는데 과연 우리 정보가 정확했구나 하고 기분이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를 잘라서 그 속을 파낸 다음에 그 속에다가 김치를 담은 물김치를 먹었다고 합니다. 불에 달군 돌 위에 쇠고기를 올려놓고 자동적으로 굽도록 만든 돌불고기도 먹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정도는 김정일이가 먹는, 평상시에 먹는 음식에 비하면 아주 하지하 낮은 축에 들어갈 것입니다. 한편 이런 일도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1년에 5.16 군사혁명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최고회의 의장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박정희와 함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수로 있던 김병희란 사람이 자기 친구인 박정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 만난 것을 이렇게 묘사,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최고회의 의장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의 첫 인상은 그 방이 어쩌면 그렇게도 초라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마치 야전사령관이 있는 천막 속을 방불케 하였다. 특히 그가 앉은 의자는 길가에서 구두 닦는 아이들 앞에 놓인 나무 의자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게다가 그가 피우는 담배는 국산 아리랑이었다. 당시에 내가 피우던 담배는 국산으로는 최고급품인 청자였고 때로는 선물로 받은 양담배, 즉 미국 담배도 피웠다. 하루는 그 방에 들어갔더니 마침 점심을 먹고 있는데 10원짜리 냄비우동 한 사발과 노랑무 서너 조각이 전부였다. 나는 친구들과 어울려 10원짜리 우동을 50그릇이나 살 수 있는 500원짜리 고급 식사를 마치고 온 터라 몹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매우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싱가포르가 1인당 국민소득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부자 나라입니다. 이 싱가포르에는 이광요 수상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는 수상에서 은퇴를 해가지고 뒤에서 정치를 이렇게 살피고 있는 분입니다. 이 이광요 수상은 외국에 여행을 갈 때는 혼자 다니기도 하고 비서를 딱 한 사람 다니기도 합니다. 1990년대 초에 한국의 한 장관이 대만의 수도 대북에서 싱가포르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싱가포르 항공이라는 아주 유명한 비행기의 1등석에 탔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이광요 당시 싱가포르 총리가 비행기에 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1등석 자리 맨 앞에 앉았습니다. 원래 1등석은 가장 좋은 자리가 앞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자리를 칩니다. 그러나 이광요 총리는 그 자리를 양보를 하고 1등석 맨 앞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비서관이 한 자리 건너 옆에 앉았을 뿐이고 총리는 이광요 총리는 비행 도중에 몸을 푸는 운동을 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했지만은 아무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다 끝낸 다음에 후식으로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광요 총리는 주아데스가 다른 사람들한테 다 나누어주고 남은 마지막 케이크를 먹었다고 합니다. 하도 이상해서 한국 장관이 그 승무원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당신네들이 총리를 그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 승무원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광요 총리께서는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 항공에서는 이 총리가 주인인데 주인이 맨 나중에 대접을 받아야지요. 손님 대접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광요 총리가 다스리는 싱가포르는 일본과 함께 아시아에서 공무원들이 가장 깨끗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장 깨끗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광요가 가만히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모태똥을 좋아하고 장개석을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장개석 군대는 부패했다. 모택동은 깨끗하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깨끗하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자가 되겠다. 그래서 상당한 희생을 각오하고 공무원들이 깨끗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감시장치도 하고 또 공무원들 월급도 많이 주고 하면서 싱가포르를 가장 깨끗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 지도층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지금 김일성, 김정일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부패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남한의 이승만 박정희, 김일성, 김정일이가 상대했던 이승만 박정희는 그야말로 청렴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남긴 재산도 거의 없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처럼 동상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상어 지느러미도 먹지 않았습니다. 끝에서 우동 먹고 콩나물밥 먹고 그리고 비빔밥 먹는 정도였습니다. 이분들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이가 호화판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는 반드시 청빈하게 살아야 됩니다. 청빈하게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정신이 맑고 물질적으로 가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청빈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을 벌면서 번 돈을 잘 쓰고 즐기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청빈하게, 즉 맑고 깨끗하게 살아야 정신이 바로 서가지고 모범을 보일 수 있고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인민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공포심은 있겠지만 과연 존경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굶어 죽어갈 때, 여러분들의 가족이 죽어갈 때 김일성, 김정일이가 여러분들처럼 하루에 한 끼 먹고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굶주리고 300만이 죽어갈 때 김정일이는 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밥을 먹고 있었다는 증거가 많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만약 김정일이처럼 인민이 굶주리는데 혼자서 고아로운 삶을 계속한다, 그것이 알려진다고 하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지도자는 하루도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당장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북한에서는 쫓겨나지 않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굶주려도 지도자 동지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 원래 수령은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의 저런 타락과 부패를 여러분들은 그냥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김정일의 인권과 인민의 인권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은 사회주의 사상에 맞지 않습니다. 사회주의는 계급, 계급이 같으면 인권이 같은 것입니다. 김정일의 인권과 여러분들의 인권은 같은 것입니다. 김정일의 생명과 여러분들의 생명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누구도 여러분들보다 잘 먹고 잘 살 권리를 가진 지도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노동당 간부들, 김일성, 김정일은 살이 찌고 우리는 이렇게 바싹 야위어 있느냐? 그것은 김일성, 김정일이가 여러분들한테 돌아가야 될 식량과 의약품과 모든 혜택을 스스로 혼자서 나눠 갖고 일부 충성파들한테만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착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이 찐 것입니다. 그런데 박정희, 이승만 두 사람 다 아주 야윈 사람이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은 살이 찐 사람이었어요. 바싹 야윈 이승만, 박정희가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 중에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살이 찐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은 살찐 대위처럼 생활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야위고 굶주리고 키는 자라지 않고 이렇게 열등민족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북한 인민 전체가 불행해졌습니다. 이 차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심한 계급 차별이 바로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급 혁명을 해야 됩니다. 계급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 아닙니까? 민주주의 혁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계급 혁명을 해가지고 계급 차별을 주도하는 김정일 정권을 타도하는 것이 진정한 공산주의자의 할 일일 것입니다. 일본의 한 공산당원은 김정일을 이렇게 평했습니다. 세계의 진정한 공산주의자의 적이다. 이 지구상에서 권력을 세습하는, 권력을 물려주는 사회주의자가 어디 있느냐? 이 지구상에서 인민을 괴롭히고 인민한테 배급을 끊고 자기들끼리 먹고 사는 이런 사회주의자가 어디 있느냐? 따라서 김정일은 세계의 양심 있는 공산주의자의 진정한 적이다. 북한에도 진정한 공산주의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일을 타도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매일 방송을 통해 남과 북으로 그리고 중국과 제3국에서 헤어진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북조선을 탈출해 현재 중국에 계시는 김철 씨의 사연입니다. 1999년 북한을 탈출한 김철 씨는 당시 형님 김영남 씨와 헤어진 뒤 한 번도 연락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에 있는 김철 씨는 형님이 혹시 남조선에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본 방송국으로 형님이 행방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김철 씨의 형님 김영남 씨께서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0082-2 그리고 2699-097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잘 받아 적으셨다가 가족 간의 재회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연계할 전화번호는요. 0082-2를 누르신 다음 2699-0977번입니다. 계속해서 경제인의 성공과 사회적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자유북한 방송에 김대성 기자가 출연하는 라디오 논단을 들으시겠습니다. 북한인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부자들의 성공과 그 일생을 조명해보는 경제인의 성공과 사회적 역할 시간입니다. 미국을 가리켜 흔히 세계 초대 강국이라고 부릅니다. 세계 초대 강국이라는 말의 의미는 세계의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세계 무대에서 친미 국가이든 반미 국가이든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미국과 정면 대립하고 있는 북조선도 물론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북조선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만들어 팔고 위조 달러와 마약을 판매하는 등 국제적인 불법 행위에 제동을 걸고 나선 나라는 다름 아닌 미국입니다. 미국의 제재로 지금 북조선은 미사일의 해외 판매가 중단되었고 각종 불법 활동에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두 곳에서 동시에 테러와의 전쟁을 진행 중이며 아시아와 유럽 등 전 세계 곳곳에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에는 미국을 이렇게 세계 초대 강국으로 만든 비결은 무엇이며 그 저력은 어디에 있는지 미국의 부사들을 통해서 그 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세계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미국의 재산이 10억 달러가 넘는 억만장자의 수가 400명이 넘으며 그들의 총 재산액은 1조 1300억 달러에 달한다는 집계를 냈습니다. 도무지 잘 상상이 안 가는 이 엄청난 숫자는 캐나다의 한 해 국내 총 생산액보다 더 많고 스위스, 폴란드, 노르웨이, 그리스 4개국의 총 생산액을 합산한 것보다 더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북한의 1년 총 생산액은 250억 달러 좌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미국의 400명 억만장자들이 소유한 재산 총액은 북한의 45년간의 국내 총 생산액과 맞먹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오늘날 경제력이 곧 그 나라의 국력으로 평가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미국과 북한과의 국력 차이는 무려 수천 배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력은 같은 민족의 나라인 대한민국과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요. 남북한의 경제력 규모는 무려 100배의 차이가 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경제력과 국력에서 북한은 남한이 상대가 안 될 뿐더러 미국의 상대는 더더욱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부자들을 이야기하다가 북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미국에는 이들 억만장자를 제외하고도 현재 50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부자들의 숫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역시 상상이 잘 안 가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으로 상징되는 미국의 억만장자들 외에도 이렇게 많은 500만 달러 부자들은 미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미국에서 500만 달러 부자가 된 사람들 중에는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경우는 10% 정도에 그치고 나머지는 자신이 노력으로 재산을 일군 자수성가형의 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 대부분이 사업을 통해서 또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자신의 꿈과 열정을 쫓은 결과 오늘과 같이 이렇게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능력과 성실함만 갖추고 있다면 누구나 부자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나라임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데 운이 크게 작용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부자가 되는데 정말 중요한 과학적인 요인은 자신이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리차드 와이즈먼은 자신이 스스로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람들을 잘 대해주고 새로운 경험을 즐기는 공통점을 지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성공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데다 지나칠 정도로 낙관적이라서 좀처럼 포기를 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미국의 부자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부자가 되려면 무조건 낙관론자가 되라는 것은 아니지만 부자가 되기 위한 기대는 보통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역질나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미국의 해리슨 그룹은 최근 3,000명의 500만 달러 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들 중 80%는 자신이 사업을 시작했거나 막 성장기에 들어선 중소기업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결같이 돈을 많이 벌기까지 수년간 고난과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답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미국의 부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모든 것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돈을 더 벌려는 욕심보다는 뭔가 문제를 풀기 위해 뭔가 개선을 하기 위해 그런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자랑스러운 500만 달러 부자의 대열에 합류한 한 변호사는 자신은 원래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중산층의 삶을 꿈꾸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변호사직을 맡은 그는 보험금 때문에 고생을 겪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목격하면서 기존의 보험업계의 불합리성에 대항하기 위해서 보험사업을 시작했고 전투적으로 몰아붙인 결과 연간 100만 달러의 수익을 내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500만 달러 부자 대열에 들어섰지만 지금도 자신이 평생 단 한 번도 이렇게 많은 돈을 벌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34세의 젊은 나이에 인터넷 사업으로 500만 달러 부자의 반열에 오른 한 사업가는 연간 1,0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사업을 해서 가장 좋은 점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추진할 수 있는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는 현재 자기보다 젊은 사업가들을 지도하는 일에 매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한다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즉 부자가 된다는 것은 곧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며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좋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미국에서 부자가 되는 진정한 의미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저 돈을 모아서 다 어디다 쓸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말 일반인들이 평생을 버는 것보다 더 부지런히 써도 모자랄 것 같은 엄청난 액수의 돈을 미국의 부자들은 어떻게 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대 자본주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예상과는 달리 빈부격차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공정한 경쟁 기회와 사회 안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또 다른 원인은 돈 많은 부자들이 활발하고 성숙한 기부 문화에 있습니다. 여기서 기부라는 말은 부자들이 사회와 집단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환원한다는 말인데요. 선진국일수록 이 기부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은 참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미국의 부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이름을 딴 자선단체를 운영하면서 사회 환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큰 부자들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넘겨주기보다 기부하는 것을 선호하는 추세인데요. 자식들이 거액의 유산으로 편하게 사는 것보다는 직접 큰 재산을 만들어가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는 1억 달러 이상을 기부한 사람만 해도 2007년에 2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미국 부자들의 기부금은 주로 대학과 의료 분야, 미술관, 도서관 등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의 부자들은 사후 기증보다는 생전 기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선재단이 기부자 명단을 집계한 결과 상위 10위의 기부자가 모두 생전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부자들이 생전에 원하는 목적에 기부금이 제대로 사용되도록 직접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해 생전 기부를 점점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기회의 땅에서 자신이 성실한 노력과 땀으로 번 돈을 아낌없이 사회를 위해 환원하는 성숙한 미국 부자들의 기부 문화가 바로 미국을 오늘과 같은 유일 초대 강국으로 만드는 저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오늘 경제인의 성공과 사회적 역할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북녘동포 여러분, 어느덧 방송이 끝날 시간이 다 되었네요. 하루 5시간의 짧은 방송이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을 향한 탈북자들의 진정과 남녘 형제들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있고 또 있어야 할 자유와 권리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며